밝게 반짝이는 수천 개의 투명 거미 잠든 도시의 잿빛 거미줄을 치고 한숨처럼 책상 위에 가라앉은 수필 원고 더미 허리와 연필심을 굽혀 밑줄을 치고 어쩌면 이미 흩어진 꿈을 쥐고 날 속이면서 빈손이 가득 찬 착각의 세상을 놓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닐까 극적인 생각 어느새 분이 공채 여백의 그적인 생각 내 꿈의 적인 생각 내 안에 숨 쉬는가 갈수록 나답지 않게 세상의 눈치를 봐 클수록 부끄러워지는 부모의 손처럼 내 손과 꿈의 매듭이 쇠약해 풀리는가 그건 안 돼 분명한 게 이 눈먼 안개 같은 현실의 바람이 세상을 휩쓸어갈 때 찢겨진 허수아비라도 버려진 가을밤이라도 며칠째 집중이 안 돼 작은 손틈새 물한 줄기같아 손에 잡히던 그 모든 게 어쩌면 나조차도 모르게 펜을 못 놓는 게 그저 눈치를 보는 게 겁나는 건가 고민돼 가질 수 없는 꿈이지만 나 have a dream 비틀거리는 꿈이지만 나 have a dream 버림받은 꿈이지만 나 have a live and die for this 세상이 등을 쳐버린 꿈 너무나 더럽혀진 꿈 찢겨진 우산처럼 젖은 땅에 버려진 꿈 그저 벌어진 꿈 지워진 약속뿐인 걸 you say 잊혀진 단어뿐인 걸 하지만 난 오늘도 헛된 꿈을 꾼다 비록 어둠 속이지만 다시 눈을 뜬다 I will never give up I will never give up I have a dream 내 꿈은 하늘을 걷는 난장이의 꿈 무지개를 손에 거머쥔 장님의 꿈 달콤한 자장가에 잠이 든 고아의 꿈 시간을 뒤로 되돌린 불효자의 꿈 내 꿈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꿈 내 꿈은 크게 노래 부르는 벙어리의 꿈 내 꿈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속삭임에 미소를 짓는 귀머거리의 꿈 Dream 가질 수 없는 꿈이지만 I have a dream 거리는 꿈이지만 I have a dream 버림받은 꿈이지만 I have a live and die for this 거리는